남이 갔던 집이 이 봄에 다시 왔네. 행복의 주말이 새 집을 지어놓고 쌍쌍이 모여 앉아 노래 부르네. 이 감산 하도 좋아, 이 땅이 하도 좋아. 지지베베 빌리 지지베베 목청껏 노래하니 한겨울 떠나봐도 처음 든 것 여기라고 청돈 지비들이 기쁨을 속삭이니 씨 뿌린 길가에도 꽃 피는 동산에도 즐겁게 나라이며 노래 부르니 이 강산 하도 좋아 이 땅이 하도 좋아 빌리리 빌리리 치지베베 빌리리 치지베베 목청껏 노래하니 나서 노래 부르니 이 강산 하도 좋아 이 땅